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지에 이어서 너희는 때를 아느냐? 너희는 때를 아느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때, 또 기한의 의미에 관해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 때와 기한이지만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만 한다면 히스기야 왕의 경우와 같이 그 때와 기한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때를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를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대해, 그때에 대해 감사할 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염소, 또 암사슴, 이 모든 생물들은 내가 왜 하필 지금 태어나야 하냐고, 왜 하필 내가 지금 죽어야 하냐고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진행하시는 그 모든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에 대해 감사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첫 번째, 모든 때와 기한은 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한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때와 기한,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토기이기 때문에 불평 없이 감사만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을 토기로 비유하면서 토기가 토기를 만든 그 주인에게 불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바로 토기장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신령한 토기들이라는 사실이죠.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을 만들든 또한 나를 가지고 반찬 담는 그릇을 만들든 또 물을 푸는 바가지를 만들든 모두가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저는 매번 반찬만 담습니까? 이렇게 토기장이에게 항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이 빚으신 토기들 그릇들입니다. 난 맨날 통역만 한다고, 난 맨날 교사만 한다고, 난 맨날 구역장만 한다고, 난 맨날 식당 봉사만 한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다양한 교회의 직분들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작정하여 빚으신 각양각색의 그릇들임을 믿으시고 내가 현재 담아야 할 것들을 더욱 충실히 담아내는 하나님의 충성된 토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감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이때를 감사해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받은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현재 나에게 병이 있고 또 현재 나에게 돈이 없어 내가 허덕이고 있고 또 현재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삶의 힘든 노정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때는 다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다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때에 따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확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와 기한 사이사이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자녀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한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아름다운 날이요. 지금 이 날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시험, 또 자녀의 시험, 또 건강의 시험을 한꺼번에 주신 이유는 바로 갑절의 축복이라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한 날에, 그 한 기한에 순식간에 환란을 거두고 두 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욥에게 이 수많은 환란을 한꺼번에 주신 것이죠.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로 욥이 받은 환란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욥에게 환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욥이 결정적으로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욕하고 비난했던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였다. 자기가 받은 환란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 질문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욥 그때 갑절의 축복을 회복받았어요. 이 시간 우리도 내가 당한 환란,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수많은 핍박, 수많은 환란의 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이렇게 나에게 수많은 환란 주신 것,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이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는 하루하루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욥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어떠한 고난 그 어떠한 환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때가 바로 구원 얻는 날임을 믿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신 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차게 찬송하시고 우리에게 작정해 주신 이 때와 기한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송 178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